이렇게 예뻐 보이죠. 내 눈에는 그녀가 제일 참 귀엽고 예쁘네요. 우리 잘 어울리죠. 우리가 부럽나요? 혹시 사랑할 사람 있다면 살짝 고